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난하고 병들어 살게 하는 것이 둘 다 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적 구원을 받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고 또 육적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거나 오해하게 만들어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대개 우리가 신앙적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데 영적 구원을 받은 사실은 우리가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육적인 구원인 가난과 질병에서도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무지해요. 이상해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오해를 해요. 이것이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가려놓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마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여러분 다 안단 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권세까지 주셨다는 것, 권세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자녀라는 신분 상태뿐만이 아니라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권세란 말이에요. 이 권세까지 동시에 주신 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그냥 딱 거기서 스톱됐어.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진 권세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오늘 우리의 같은 현실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까지 동시에 주셨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온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온전한 구원에 이른 것이 바로 복음의 실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귀가 뭐냐? 온전한 구원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영적이고 미래적 구원에만 안주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은 그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돼. 생긴 대로 나온 대로 주어진 대로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에서 영생복락 누리면 되는 거지. 이걸 가르쳐서 뭐냐? 부분적인 구원이다. 부분적 구원. 미래는 보장받았는데 현재가 그렇지 못하다. 현재가. 미래를 보장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면은 미래 보장받았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영적 구원만 이룬 상태에서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라고 한다면 빨리 데려가셔야지. 여기서 뭐 때문에 고생시켜. 여기서 뭐 때문에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게 불행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보고 즐기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이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짐을 받게 되겠죠. 가난과 질병이라는 육적 타락의 형벌, 형벌의 상태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 삶을 지탱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이 복이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왜 구원이 복이 안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복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즐겁지가 않아. 구원은 받았는데 복은 따로 받아야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이 복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최고의 축복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힘있게 살고 그것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져야 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불행해. 구원은 받았는데 이쁘지가 이것이 오늘날 모든 현대 크리스천의 문제, 오늘 교회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과도 비교도 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에서 그런 상태에서 복락을 누릴, 영생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요 섭리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난에 질병이 찌들려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무진장 많지만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항상 내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 내 뜻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저주스럽고 불행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복된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미래적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현실. 제가 이런 설교 메시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또 해야 돼요. 왜? 자꾸 들은 얘기를 두 번 세 번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 부모님한테. 소리. 예? 예? 잔소리. 뭐라고 했어요, 전실장님? 중언부. 중언부도 많은 얘기예요. 중언부는 기도할 때는 쓰이는 거고. 그죠? 기도할 때는 얘기해야죠. 잔소리. 저는 이렇게 잔소리는 사랑이다. 잔소리가 나를 살렸다.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걸 알기까지 철 들어야 돼, 그죠? 잔소리가 나를 살렸다. 아내의 잔소리도 들어야 돼요, 남편분도. 아내의 잔소리를, 잔소리를 듣지 마. 이 잔소리도 내가 산다. 내가 위치를 지킨다. 목사의 잔소리. 잔소리. 왜 잔소리 할까요? 그렇게 안 사니까. 또 하는 거지. 모르니까 또 해야지. 진리는 뭐냐면 반복이에요. 진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복음이 뭐예요? 계속하는 거죠.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지금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아니에요? 또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생 구원 받는 것은 물론 육적 구원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육적 구원 가운데 가난 문제 한번 해결해 보려고. 다음 주는 질병입니다.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영적 전투는 본질은 뭐냐? 물질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시대의 영적 전투. 핵심이 뭐냐? 뭐와의 싸움이라고요? 물질과의 싸움. 물질과의 싸움.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옛날부터 그랬지만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돈이 모든 걸 다 저하부합니다. 예수님이 일찍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들이 돈과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차치하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시대에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 영적 싸움이에요. 그 영적 싸움은 뭐냐? 우리 주인을 돈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시 모시게끔 하는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돈의 노예로 살죠. 또 이 세상이 그리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돈의 노예인 우리가 돈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다시 나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그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이 영적 싸움의 핵심이다. 마귀가 지금 돈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쓴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가난의 영. 가난의 영. 가난의 영이 뭘까? 신학자들이나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도 가난 복음에 대해서 나름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열어주신 곳에 받아들인 제가 가난의 영이 뭐냐? 가난의 영. 뭘까요? 습관적이 있을 수 있고 안습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편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어느 날 보니까 가난의 영은 욕심이다. 뭐 이게 맞아요. 욕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만족하게 하는 것이 가난의 영이다. 맞아요.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해요. 가난의 영이 뭐냐.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영은 좀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거짓입니다. 그 가난의 영의 실체가 뭐냐 하면 그게 증거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예수를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사단이 쓰는 가난의 영.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알고 이렇게 들어오. 지금 한국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믿으면 나에게 살아야. 그래놓고는 자기 교회는 키워가고 자기 교회 성도들은 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마찬가지잖아.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뒤돌아가서 돈 좋아하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그게 위선이죠. 큰 교회 치고 여러분 왜 큰 교회? 돈이 많은 큰 교회예요. 그쪽의 조직이나 제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세상적 조직과 경영과 이런 쪽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어떤 그 조직이나 운영하는 거와 완전히 괴리. 저는 그걸 조금 극단적으로 해서 음모라고 봅니다. 음모.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은 매일 그렇게 그 상태로 살아. 노예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우리는 누리고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 서울대학교 가지 마. 그냥 있는 대로 열심히 살아. 그러면 됩니까 그게? 나는 서울대학교 나와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 그게 인생이야.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일 하고 살아. 나는 온갖 부귀영 다 나는 누릴 거. 너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잘못된 가난의 영, 다시 말씀드리, 가난의 영은 예수님 믿어도 부자로 살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청렴결백 가난하게 살아라, 청빈하게 살아라. 요즘 하도 말을 못 하다 보니까 청빈 이런 게 나오고 청빈. 깨끗한 가난, 부자, 더러운 부자 이런 식으로 이분구도 만들어서 성경에는 없어요. 부자가 바늘 끼, 천국들은 바늘 끼보다 그런 악한 부자를 듣고 얘기하는 거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교할 때 그 사람 돈이 있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남도 도와줄 수가 있었고, 건져줄 수도 있었고, 그 착한 부자. 이 가난의 영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누리지 못해.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는 왕자예요. 왕자에게는 신분, 왕자는 신분도 있고 왕자의 신분에 걸맞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왕자로 살아야 될 우리를 거지처럼 살게 만들어요. 그게 가난의 영이라. 돈의 노예가 돼서 살게 해요. 돈의 노예. 돈의 주인이 아니야. 맨날 빌리러 다녀요. 꼬러 다녀요. 돈이 행복의 척도에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미치겠고. 예수님 믿는 거 관계가 없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관계가 없어.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불행하고, 이것 때문에 기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미치겠고 꾸러 다녀야 돼. 빌리러 다녀야 돼. 돈에 한이 맺히기만. 돈을 복수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내가 돈만 있어봐라. 내가 원수 갚을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무 일도 못하게 만한 번도 남을 도와주지 못한 번도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를 하더라도 좀 여러분들이 그런 애증은 더 중요해요. 물론 내적 외적 그 동일하게 봐요. 동일하게 힘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거, 영향력을 끼치는 거. 무능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뭐라 하겠어요? 뭐라 하겠어요? 심한 얘기로, 심한 얘기로. 너처럼 될까봐 못 믿겠다. 너처럼 살까봐 안 돼. 반대가 되잖아요. 너처럼 되려고 내가 교회 다녀야겠다. 너를 보니까 내가 교회 다녀야겠다. 행실도 중요하죠. 행실 중요해. 그래서 내면적 변화 중요해. 외적인 힘도 중요하단 말이야. 이 물질 문제, 가난 문제는 반드시 풀고 넘어가. 원칙을 알면 풀리게 되어있다. 몰랐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가난의 영이 지배당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원리가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린 그냥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성경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지지 않아 성경 몇 구절. 잠언서 10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는 일. 하나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한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 너는 다 우리들이에요. 재물 얻을 능력을 다 주셨어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8장 9절 유명 구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자로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이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요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허락하셨다. 다 채워주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 방대하고 엄청난 물질들 다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창조 원리만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만물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자원들을 왜 너희들이 가지라고 만드셨다. 여러분들이 왜 힘들게 벌고 세우고 만들고 왜 그렇게 살아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더욱 그리하세요. 그럼 너희들이 살 때, 이상이 살 때 여러분 왜 자녀를 왜 낳느냐 고 제가 물어줬잖아요. 왜 낳는 거예요? 사랑하니까라는 거예요. 뭐가 주려고 낳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힘들어서 벌어가지고 해놓은 것들 이것도 그거 주려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걸 다 주시려고 사랑을 베푸시려고 주셨다. 우리를 만드셨다.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안 주고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되지. 주고 하시다. 안 주고 그렇게 살아. 그럼 우리는요, 이 쪼잔하고 인색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게 살면 안 돼요. 다 우리에게 주셨다. 허락해 주셨어요. 특히 물질에 관해서 더 그렇다니까. 돈에 관해서.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 여호와의 말이네. 내 것이면 뭐예요? 자녀 거거든요. 아버지 거면 내 거거든요. 아버지 거. 그 자녀들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준비해 놨어요.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 증언이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셨어요. 방법을 주셨다고 방법. 그 방법이 뭘까?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강림 주사님 한 번 더 읽어요. 또렷하게 크게. 아멘. 이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하셨죠? 어떻게 하라고? 주라. 명령이 아니야. 약속이에요. 명령이면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걸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지만 약속은 그냥 믿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야. 아, 주라. 주라. 따라합시다. 주면 주신다. 아멘. 어떻게 주시냐. 후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이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부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 우리가 노력해서 부자가 되면요. 3대 못 가더라고. 3대. 보잖아요. 여러분. 정치적인 이유, 환경적인 이유. 여러 가지 돌발하는 변수들 때문에 그 부를 지키지 못하더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자는요. 기본이 천대예요. 만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성령이 좋아하십니다. 이런 부자 하면 돼야죠. 주라. 이 말씀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펌프의 원리를 이해하면 되죠. 마중물. 물을 퍼내기 위해서 물을 넣어야 돼요. 그죠? 물을 넣기 위해서, 물을 퍼내기 위해서는 물을 넣는다. 이 물이 아깝다고 안 넣으면 안 나와요. 물을 부어야 물이 나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써야 돼. 돈을 쓸줄 아는 사람이 보니까 나중에 부자가 되다. 돈쓸줄 모르는 사람들이 뭐냐? 인색하다 그래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나님 주신 부요를 누리고 싶어 하는 성도들이 걸리지 말아야 될 병이 있다 그랬죠? 암병도 아니고 고혈압도 아니고 당뇨병도 아니고 뭐냐? 인색병. 이 병에 걸리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자인데도 인색병 걸린 사람도 있다. 어떤 특징이냐? 모으기만 해요. 진짜로 가난하죠. 저번에도 그랬지만 이런 설교를 하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 남에게 베풀 줄 몰라서 못 베푸나. 나도 헌금 좀 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런데 없잖아요. 그럴 수 없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안 돼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뭐냐? 그럴수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가난해지는. 성경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준다는 게뭐 준다는 게. 주라, 주라. 뿌리고 심는 거, 그거 주는 거예요. 물을 부어야 물이 나오고, 씨를 심고 뿌려야 열매가 맺히고, 이게 다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려면 비구름이 만들어져야 돼요. 땡볕 하늘에서 비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비구름이 만들어져야 비가 와요. 축복의 비구름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축복의 비가 쏟아질 거 아니에요. 왜 가물어요? 왜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삶을 살아요? 비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어요. 축복이 비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축복이 비구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세상 삶에서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 하는 거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축복의 비구름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말라기 3장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장 부담스러운 성경기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리라. 요럴 때 되면 여기 아멘이 안 나와. 기가 막혀. 이런 거 아멘 할줄 알아야 돼요. 이거. 원리를 일단 원리 알고 나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 나중에. 내가 지금부터 하라고 그러는 거지, 지금.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딱한 가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1조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10절 이하라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너희가 나를 시험하면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서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부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려요. 목사가 성경 믿어야죠. 그렇죠? 은혜 받았다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았다는 게.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야 그 은혜 받은 거예요. 믿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은혜가 돼야 돼. 그래 믿음이 자라는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평생 그거 극복 못하고 죽으면은 예수님 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11조는 뭐냐? 가난의 영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11조는 최고 최상의 투자예요. 그럼 뭐라고요? 투자. 전설 장로님 1,000원 있어요? 만원이 만원이면 곤란해. 이대호 장로님 1,000원 있어요? 1,000원째? 1,000원짜리 다음에 와서 그저 찬송 한번 해. 한경진 목사님이 그래서 11조 제2의 복음이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알아야 돼. 하나님한테 그냥 내가 뭐 여기다 하나님 내가 100만 원 드렸으니까 1,0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100만 원 드릴 수 있는 11조로 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출발. 11조 안에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11조 해가지고 망한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0도 쉬면 얼고 100도 쉬면 끓는다. 하나님 만드신 법칙에 이 축복의 법칙은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부자 거부가 나오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재능이 탁월해서 이렇게 자기가 노력해서 근면해서 그래서 부자가 됐다 한들 그게 어찌 신앙자 간증이 될 수 있겠냐 이거. 조건의 환경이 갖춰져서 부자가 된 거예요. 부모로 받은 게 없어. 재능도 없어. 좋은 학교도 안 나왔어. 없어 보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가난의 영에서 내가 해방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고 뿌리고 심었더니 하나님 내게 이거 가지고 부어주셔서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간증 아니에요. 이게. 이래야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부가 나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지금이. 지금 왜? 없을 때가 기회지. 잘 됐으면 뭐가 기회예요. 잘 됐으면 이미. 실패하고 안 됐으니까 기회란 말이죠. 문이 막혔으니까 기회는 거예요. 빚을 졌으니까 기회란 말이죠. 꿇어 다니니까 기회란 말이에요. 지금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광야 가난 이거 여러분 귀가 따갑지 많이 듣잖아요. 이 광야는 모으는 곳이.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은 주는 땅이니까 심는 땅이에요. 광야는 계산하는 곳이에요. 있어야 살아내서. 하나님 축복이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가나안 땅 축복처럼 뿌리고 심고 주면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부위되어서 안겨가지고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가지고 주는데 너희들이 광야처럼 그렇게 사고방식으로 살면은 너희가 헤아리면은 계산하면은 너희가 그 헤아린 계산을 도로 그대로 받을 것이다. 그래 맨날 이거 계산 수입 지출 때문에 이거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해. 100만 원만 더 벌었으면 될 것 같으지 안 돼. 헤아림 때문에 안 돼. 하나님의 축복은요 기하급수적이에요. 셈법이 틀려. 십진법이 틀린 거예요. 오병이어가 한 명 도시락이야. 오병이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5천 명이 먹었어. 이거 되게 이해가 됐냐고. 그 기하급수적인 축복을 받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무궁무진한데 하나님. 제가 지갑에 없으니까 그렇지. 뭐가 없어. 하고 싶지. 천 원 갖고 오고 싶지 나한테 지금. 와도 없어 나 지금 이제. 하나님은 무궁무진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하게 있다 이 말이야. 나는 죽고 싶어도 못 줘. 함께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많으셔. 다 하나님. 그거 왜 안 주냐. 지구만 해도 대단한데 우리 하나님은 우주도 지으셨어. 그 스케일의 방대함과 그 스케일 큰 거에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쪼잔하고 째하고 인색하고 그래서 맨날 왕자가 아니라 거린처럼 거리처럼 얼마나 왕이 볼 때 답답하겠어. 너 내 새끼 맞아? 너 왜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시키셨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을 이르렀어요. 길갈을 이르러서 하나는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키셨고 또 하나는 만나를 안 주셨다. 할례를 시키신 건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 나에게 나와 언약의 자녀다. 나는 네 아버지다 이 말. 자녀에게 주는 특권이 뭐예요? 쫄르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한테 그 갖고 가는 거예요. 나중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뭐 하든 줘요 아빠. 그게 자녀이고. 할례를 시켰다고 다시 한번 표정을 확실시켜줬었어요. 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는 땅이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사자처럼 담대하게 구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 이 말. 그다음에 만나를 안 주셨다. 만나 안 주셔야죠. 만나는 광야 음식이라고 그랬죠. 광야는 훈련의 장소란 말이에요. 군대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먹으면 뭐예요? 광야에 사는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맨날 모으는 거예요. 맨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아.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벌어. 뭐 모으려고 노력해. 그런데 이상하게 많이 모아봤자 내일이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그렇게 살잖아요. 오늘은 내가 먹고 살 것 같은데 내일이 염려가 돼 또. 또 한 달 후가 염려가 돼. 한 달은 커녕 내일 자체가 당장 내일이 문제가 돼요. 그게 광야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만나 먹지만 너희들이 이제 뭐. 만나는 훈련 받기 위해서 내가 준 거야. 훈련 받으라 말이에요. 맨날 나를 의지하는 것들 가르쳐 준 거야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하루치 식량밖에 안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나를 이제 하지마 먹지 마지 안 줄 거야 너희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심고 뿌리고 주면은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열매로 살아야 돼요. 만나로 살지 말고 열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열매로 사. 만나로 사니까 맨날 배고프고 모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감사가 왜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없으니까 안 나오지. 남는데 열매를 맺으려고. 아니 나는 요만큼밖에 안 뿌렸는데 많이 나왔어. 어떻게 감사가 안 돼요 그게. 감사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란 말이야. 나는 조금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어. 하나님이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하나님. 열매를. 감사가 나올 수밖에. 광야에서는 안 된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빨리 졸업해. 빨리 졸업해. 빨리 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가라. 요단을 건너가라. 요단만 건너가면 된다. 빨리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을에 이번 가을에는 여러분 정말 이때까지 맺어본 적이 없는 그런 열매 풍성하게 수확하실 수 있는 축원합니다. 추수 많이 하세요. 여러분 지상 생애 최대의 추수 감사절이 돼야 돼. 해봐요. 거기 목적하고 목표 기도 지금부터 하세요. 안 늦었어. 해보세요. 가나안 땅이 뭐든지 풍성하다 그러지. 뭐든지 풍성해. 여러분 부자가 뭐든지 풍성해요. 그게 부자인 거예요. 풍성해야지. 부유해. 모든 것이 많아야지. 어떻게 부자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영을 물리쳐야 돼. 학계 2장 19절에 약속하셨어요. 곡식의 종자가 아직도 너희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거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난의 영을 물리치고 가난의 영을 물리치고 오늘부터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